말도 거짓말,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,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,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.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,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,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.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,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어본다.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는지,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,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, 나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.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,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.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는지,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,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, 나는 아직 그 사랑이 두려워.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,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.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,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.